있었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 뒤에 네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도 너란 걸. 우리 만남을 수학의 검증, 종교의 유법, 우주의 섭리.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 너는 내 꿈의 주처. Take it, take it. 너에게 내밀 내 손은 좀 해진 숙명.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험의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린 저 생에도 아마 금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집중해 좀 더 세게 나를 끝내. 태초의 DNA 네가 널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 I love us, 우리만이 true love us. 그녀를 볼 때마다 서술과 책을 몰라 신기하게 자꾸만 숨이 먼 네가 참 이상한 설마.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 Oh yeah.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두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린 완전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험의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전생에도 아마 땀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보지 말라. 운명을 찾아낸 우리니까. 후회하지 마라, baby.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함께니까.